go. Wake up, 이제 눈을 떠. 가자, 추억 속에서. Luxury, blue pill, got you now, and got now. Yeah, tell me, do I get black, so do I get curved? I just want to know. 예상같이 꺼내진 승리, 주면 뒤에 감춰진 비밀. 마리오네스 사각관에서 춤을 추던 나였어. Don't wanna say, 이제 기다린 진실이 나를 불러. 멀리서 나를 불러. Just stop, don't tell me what to do. 혼자 가진 저주 희저주 속에 I'll be okay. No pain, no pain. 잡힌 너머의 라이어 우린 현실로 faded. 이 거짓들 사이 새 속으로 담은. And I walk like a lion. 내 역사를 난 making. 몰라 정답 따윈 내 방식대로 가지. Goes on and on. Wake up 이제 눈을 떠. 가짜 주목 속에서. Yeah.